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사람들에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책을 읽어드릴 저는 유진옥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책은 거인들의 인생 법칙이라는 책인데요. 저자는 존 C. 맥스웰이고 2003년도에 두란노에서 발간된 책입니다. 저도 한 8년 전쯤 읽은 책인데요. 읽기에 부담 없는 두께에다가 성경에 나오는 영적 거인들이 들려주는 조언과 지혜를 담은 글로 작가는 이야기 형식으로 성경의 인물들에 대해 친근하게 풀어내고 있어서 성경을 잘 아시는 분이나 혹은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성경의 영적 거인들은 노아, 에스더, 요셉, 모세, 리브가, 아브라함, 느헤미야, 하인 소녀, 다윗, 그리고 요나단인데요. 책의 전체적인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저자가 쓴 시작하는 글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을 알 수 없는 인생 마라톤. 흔히 인생은 마라톤에 비유되곤 한다. 그러나 인생은 여러 면에서 마라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점들이 많다. 마라톤 경기의 출발선에 서 있는 선수들은 정확히 42.195km 앞에 결승선이 놓여 있음을 알고 출발한다. 또 제일 잘 달리는 선수의 경우 통상 2시간 남짓 두면 경기가 끝나게 된다는 점도 알고 경기에 임한다. 다시 말해 이들은 모두 마라톤을 시작하기 전에 그 경기가 얼마나 걸릴지 알고 경기에 임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비록 허허벌판을 2시간 남짓 달리긴 하지만 스타디움에 가득 찬 관중들의 환호와 환영을 받으면서 최종적으로 경기를 마무리하게 된다. 그러나 인생 마라톤에서는 결승선을 통과하기 전까지 언제 경기가 끝날지 결코 알 수 없다는 점이 다르다. 이 글을 쓰고 있는 현재 나는 약 55년간 인생 마라톤을 달려왔다. 하지만 앞으로 언제 어디서 나의 경기가 끝날지 전혀 알 도리가 없다. 다만 약 2분의 1 지점은 지나왔다는 것만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독자들 중에는 출발선 쪽에 좀 더 가까이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결승선 쪽에 좀 더 가까운 사람도 있을 것이다. 확실한 것은 모든 이가 현재 인생 마라톤에 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앞서 나는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짐과 얽매인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라는 구절을 인용하며 믿음의 거인들이 빽빽히 앉아있는 스타디움에 들어서는 나의 모습을 상상해 보았다. 그러나 올림픽의 마라톤 경기와 다른 점이 있다. 올림픽에서는 결승선을 끊기 위해 경기 종반에 스타디움에 들어가지만 내가 스타디움에 들어가는 이유는 인생 마라톤 도중 믿음의 거장들로부터 위로와 격려를 받기 위함이다. 여러분도 나와 함께 스타디움에 들어가 보지 않겠는가? 타원형 트랙을 함께 도는 동안 우리는 환호하는 관중들로부터 에너지를 충전받게 될 것이다. 이들은 좀 더 빨리, 좀 더 힘차게 라고 외치며 우리의 기운을 북돋아 줄 것이다. 이들의 응원은 비단 스타디움에서뿐만 아니라 경기장 밖 도로에서도 계속될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 경기의 끝을 알리는 호루라기를 부실 때까지 인생 마라톤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이다. 레인 1, 노아. 여러분과 내가 스타디움에 들어가 첫 바퀴를 도는 동안 고대의 한 노인이 관중석에서 일어나 우리를 맞으러 다가오는 모습이 보인다. 노인의 얼굴은 온통 주름투성이고 손은 앙상하며 발은 절고 있다. 이렇게 나이가 많은 노인은 아직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다. 그의 모습이 가까워 오자 우리는 그가 우리와 보조를 맞추는 것이 그저 경이로울 뿐이다. 노인은 우리를 향해 입을 연다. 한 사람만으로도 변화는 충분히 일어난다네. 그의 말은 다음과 같이 이어진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긴 하겠지만 인간을 전멸하지는 않겠다고 나와 언약하실 때 나는 그 사실을 확실하게 알 수 있었지. 이제 우리는 그가 누구인지 알아챘다. 다름 아닌 노아다. 성경에는 노아가 950세까지 살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950세까지 장수했다는 사실도 놀랍지만 그가 어떤 생애를 살았는지에 비하면 그 숫자는 아무것도 아니다. 얼마나 의로운 삶을 살았기에 바로 그 한 사람 때문에 인류가 멸종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단 말인가. 창세기는 노아 당시의 세상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주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주께서는 내가 창조한 것이지만 사람을 이 땅 위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렇게 하겠다. 그것들을 만든 것이 후회되는구나 하고 탄식하셨다.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우리와 함께 달리는 동안 노아는 변화를 일으키는 다섯 가지 지혜에 대해 들려준다. 첫째, 나 한 사람을 통해 가정이 달라질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신실한 삶을 살다 보면 주변 사람들에게 언제라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선한 싸움을 싸우는 동안에는 이 점을 깨닫지 못하곤 하지만 결과는 분명히 나타난다. 하나님이 노아를 선택하여 방주를 짓게 하신 이유는 노아의 이런 삶의 방식 때문이었다. 그의 의로움은 단지 노아 자신에게만 유익을 준 것이 아니라 가족 모두에게 유익을 주었다. 창세기 7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내가 보니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이라고는 너밖에 없구나. 너는 식구들을 다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거라 고 말씀하셨다.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때 우리 주변 사람들도 그 혜택을 맛보게 되어 있다. 둘째, 나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물이 달라질 수 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노아와 같이 중차대한 임무를 맡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노아가 세상에 미친 것과 같은 영향을 우리는 미치지 못하리란 법도 없다. 우리 각자는 자신이 지금 몸담고 있는 곳을 자기가 오기 이전보다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자신이 발 딛고 있는 이 지구의 한 귀퉁이를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지게 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자. 셋째, 나 한 사람을 통해 후손들이 달라질 수 있다. 여든이 가까운 노인이 땀을 뻘뻘 흘리며 사과나무 심는 모습을 한 젊은이가 지켜보고 있었다. 노인은 아주 조심스럽게 작은 사과 묘목을 땅에 심고 물을 주었다. 그 모습을 한참 보던 젊은이가 물었다. 할아버지, 어차피 그 사과 따 드시지도 못하는 거 아닌가요? 물론 그렇지. 그러나 언젠가 누군가 따먹을 수 있겠지. 라고 할아버지는 대답하시는 것이었다. 지금 우리가 하는 행동은 뒤에 오는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노아 한 사람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음으로써 후손인 우리들은 물로 심판받지나 않을까 하는 걱정을 덜지 않았는가. 노아라는 의인 한 사람으로 인한 혜택을 지구상의 모든 인간이 여태까지 누리고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후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때 그들은 또 자기가 받은 대로 남에게 실천하게 될 것이다. 그러다 보면 한 인간의 일생이 끝난 뒤에도 후손들에게 계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넷째, 나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달라지실 수 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이 하나님께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망각하고 난다. 주께서는 그 눈으로 온 땅을 두루 살피셔서 전심전력으로 주께 매달리는 이들을 힘있게 해주십니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하나님은 항상 자신과 인류 사이에 서서 온 몸과 마음을 바쳐 하나님께 충성할 자를 두루 찾고 계시며 하나님을 향한 애정으로 가득 찬 이들과 기꺼이 동역하기를 원하신다. 노아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요구에 합당한 사람이었다. 당시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인간들로 인해 상심하고 계셨다. 그러나 노아는 유일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었고 그 한 사람으로 인해 전 인류를 멸망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변경되었다. 노아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으로 인해 전 인류의 역사가 달라진 것이다. 다섯째, 변화를 일으키기에 있어 나이는 절대 문제되지 않는다. 사람들은 종종 자기에게 재주나 지식이나 경험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스스로에 대해 한계 지으려 한다. 나이를 탓하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상황이나 환경이 변화를 일으키지 못할 핑계가 되지 못한다. 나이 또한 마찬가지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은 나이 어린 소년이었으며 방주에 들어갈 당시 노아의 나이는 거의 600살에 가깝지 않았던가. 하나님을 위한 변화를 일으키는 데 있어서 너무 어리거나 너무 나이 많은 사람이란 결코 있을 수 없다. 첫 바퀴를 거의 다 돌았을 무렵 작별의 시간이 다가옴을 느낀 노아는 서둘러 그의 격려를 마무리한다. 남들과 다르게 행동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게. 외톨이가 된다는 것이 어떤 건지 나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지. 내가 하나님 편에 서고자 할 때 나를 격려해 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네. 모두들 내 편을 들어주지 않았을 때도 나는 위험을 무릅쓰고 당당히 하나님 편에 섰다네. 남과 다른 일을 하려면 남과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겠나? 그러니까 그런 일로 주저앉지 말게나. 처음 하는 일이라고 너무 겁먹지 말게나. 내가 방주를 지을 때 강이나 바다 근처가 아닌 엉뚱한 곳에다 배를 지었기 때문에 정말 우스갯거리가 될 수밖에 없었지. 더군다나 당시에는 비도 많이 오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홍수가 난다는 것은 전혀 믿을 수 없는 소리였다네. 하지만 나는 사람들에게 놀림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더 두려웠어. 그래서 묵묵히 방주를 지은 것이지. 아무도 한 적이 없는 일이라는 핑계로 하나님이 시키시는 것을 그만두어서는 절대 안 되네. 앞으로 무지개를 보거든 단 한 사람만으로도 세상이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도록 하게. 나는 하나님이 지시하신 일을 다 마친 후에야 비로소 무지개라는 것을 보았네. 난생 처음 보는 것이었지. 하나님이 다시는 인류를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언약의 표시로 하늘에 무지개를 띄우신 것이었어. 앞으로 무지개를 보게 되거들랑 한 사람만으로도 세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떠올리도록 하게. 레인 2. 에스더. 한 여인이 관중석에서 우리 쪽으로 내려오는 모습이 보인다. 차림새로 보아 매우 부유한 계층인 것 같다. 영롱한 빛깔의 최고급 실크 옷에 온갖 금 장식이 박힌 화려한 왕관을 쓰고 있는데 그 우아한 자태로 미루어 보아 왕족임이 분명하다. 가까이 올수록 그녀가 매우 성숙한 여인이며 숨 막히도록 아름다운 용모를 가졌음을 알 수 있다. 트랙을 돌고 있는 우리에게 미끄러지듯 다가온 그녀는 다음과 같은 말을 건넨다. 정말 중요한 점을 말해주고 싶네. 하나님은 자네들을 위한 자리를 마련해 놓고 계시다는 것이지.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강인하고 경쾌했다. 우리가 그녀의 눈을 바라보자 간단히 나는 에스더라네 한다. 역사상 자신의 위치와 앞으로 가야 할 길에 대해 가장 잘 그리고 가장 확실히 알고 있던 사람이 있다면 바로 에스더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 오랫동안 그녀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특별한 사명과 자리를 마련해 놓으셨음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갔다. 그녀는 말을 이었다. 나는 항상 소외감을 느끼면서 자랐다네. 아주 어렸을 때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로 모르드게 사촌 집에 입양되었고 그곳에서 종종 혼자라는 느낌을 받곤 했지. 또 이방 땅에 전혀 다른 관습 속에서 생활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뼈저리게 소외감을 느꼈다네. 일개 처녀의 몸으로 왕궁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도 소외감을 느끼기는 마찬가지였고 에스더는 유대인들이 대거 페르시아로 잡혀가 망명생활을 하던 시절에 살았다. 그녀는 유대인으로서 많은 고초를 겪기도 했지만 천재 이루의 기회를 만나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이 새 왕비를 간택하기 위해 나라 안에 아름다운 처녀들을 모두 왕궁으로 불러 모았는데 이때 에스더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뽑혀 왕궁으로 가게 되었던 것이다. 사실 그녀는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마침내 에스더는 왕으로 간택되었고 이는 에스더 개인은 물론 모르드게 가문 전체에 크나큰 영광이 아닐 수 없었다. 이제 왕후의 신분이 되었으니 에스더의 인생은 앞으로 탄탄대로인 듯 보였다. 그러나 바로 그때 하만이라는 대신이 모르드게에 대한 자신의 적개심에 불타 전국의 모든 유대인을 한꺼번에 처형시킬 모략을 꾸민다. 하만의 계획을 알게 된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유대민족 전체를 위해 왕께 간청드려달라고 부탁한다. 내가 지금 있는 이곳은 내가 속한 곳이 아니다라는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는가? 많은 사람이 이런 느낌을 가져봤을 것이다.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거나 주어진 일을 해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느낌이 들 때 우리는 삶 자체에 회의가 들곤 한다. 한마디로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이러다 영원히 내 자리를 찾지 못하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마저 생긴다. 이런 심정을 그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에스더다. 그녀야말로 평생 소외감을 느끼며 살았던 사람이다. 가족, 문화, 그리고 결국은 국가에서까지.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한 내 자리가 아닌 곳은 어디에도 없다라며 우리를 위로한다. 그녀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이 계속된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요구한 것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었다. 유대 백성이 처한 운명을 바꿔놓기 위해서 그녀는 엄청난 용기를 발휘해야만 했다. 왜냐하면 당시에 부름받지 않고 왕 앞에 나아갈 경우 그리고 왕이 이를 기뻐하지 않을 경우 그 사람은 두말할 나위 없이 처형당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에스더는 왕 앞에 부름받지 못한 지 벌써 30일이나 지난 터였다. 그런 마당에 에스더가 스스로 왕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행위와 같았던 것이다. 그때까지만 해도 에스더는 하나님이 그분의 계획을 달성하시기 위해 그녀를 미리 그 자리에 배치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처음에는 모르드게의 청을 거절한다. 모르드게는 그들을 시켜서 에스더에게 다음과 같이 전하라고 하였다. 왕후께서는 궁궐에 계시다고 하여 모든 유대 사람이 겪는 재난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때에 왕후께서 입을 다물고 계시면 유다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라도 도움을 얻어서 마침내는 구원을 받고 살아날 것이지만 왕후와 왕후의 집안은 멸망할 것입니다. 왕후께서 이처럼 왕후의 자리에 오르신 것이 바로 이런 일 때문인지를 누가 압니까? 모르드개의 이 몇 마디는 에스더의 자의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기에 충분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녀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미리 자리를 마련해 놓고 계셨음을 깨닫게 된 것이다. 그동안 주저주저하던 그녀의 태도는 확고하게 바뀌었다. 분명한 방향을 찾은 것이다. 그녀가 품어왔던 의문들은 답을 찾았고 그녀는 확신에 찼다. 행동을 취할 준비가 된 것이다. 그녀의 즉각적인 반응에 대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에스더는 다시 그들을 시켜서 모르드개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하였다. 어서 수산에 있는 유다 사람들을 한 곳에 모으시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게 하십시오. 사흘 동안은 밤낮 먹지도 마시지도 말게 하십시오. 나와 내 시녀들도 그렇게 금식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법을 어기고서라도 내가 임금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다가 죽으면 죽으렵니다. 에스더는 자신이 누리고 있는 특권이 자기 개인의 행복만을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님을 드디어 알게 되었다. 자신에 대한 특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 앉게 하셨음을 깨닫게 된 것이다. 자신의 인생 목적을 깨닫는 순간 불굴의 용기와 진취적인 정신은 절로 생겨나게 마련이다. 에스더의 경험은 윈스터 처칠의 명언을 떠오르게 한다. 어떤 시대건 위대한 리더에 대한 시대적 요구는 반드시 있게 마련이다. 따라서 모든 지도자는 사회를 긍정적으로 변혁시킬 기회를 반드시 갖게 된다. 리더가 절실히 요구될 때 이에 부응할 만한 리더가 등장하지 않는 것이 비극일 따름이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를 위한 자리를 마련해 놓으실 뿐만 아니라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그 자리에 배치하신다. 그러므로 배치된 자리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해 나갈지 말지는 개개인이 결정하기에 달렸다고 할 수 있다. 에스더의 격려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된다.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은 위로의 말씀이 아닐 수 없다. 에스더는 다음과 같은 격려의 말을 덧붙인다. 자신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나 목적을 전혀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을 걸세. 물론 나도 그랬었지. 그러나 그러한 순간에도 용기를 잃지 말게. 자네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전혀 알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자네들을 잊고 계시거나 자네들에 대한 인생 계획을 아예 안 갖고 계신 것은 결코 아니니까.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세를 계속 유지하도록 하게. 자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순간 힘이 솟아나는 것을 느끼게 될 걸세. 하나님이 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왕후 자리에 앉게 하신 것일지도 모른다고 모르드개 삼촌이 말했을 때 내 심장은 걷잡을 수 없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네. 내 인생에 대한 소명을 깨닫는 바로 그 순간 행동의 도화선이 불붙게 된다네. 반대의 목소리나 위험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게 되지. 하나님이 관여하고 계심을 아는 순간 어떤 위험도 두렵지 않게 된다네. 내가 운명론자이기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라고 말한 것이 결코 아니네. 그때 나는 내 자신을 하나님 손에 맡길 수 있었던 거야. 하나님은 우리의 자리를 하늘에도 마련해 놓고 계시지 않은가. 레인 3, 요셉. 에스더의 모습이 응원석 속에서 사라지자 한 남자가 일어나 트랙 쪽으로 다가온다. 흰색 궁정 대신 옷을 입은 그는 놀랍게도 이집트인의 머리 모양을 하고 있다. 혹시 히브리인들을 탄압하고 출애굽하려는 모세를 완강히 반대했던 바로 왕인가 추측해 보지만 그는 믿음의 조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격려하는 응원석에 앉아 있을 리 만무하다. 그렇다면 야곱이 그토록 애지중지하던 아들, 형들에 의해 웅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려갔으나 결국에는 이집트 왕궁의 총리가 되었던 요셉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불현듯 머리를 스친다. 그는 우리 곁에 다가오자 얼른 입을 뗀다. 꿈이란 일단 마음속에 품은 뒤 한참이 지나야 달성되게 마련이지. 마음에 품은 꿈이 달성되기까지는 반드시 거쳐야 할 긴 과정이 있다네. 그리고 이 과정은 끊임없는 회의와 역경, 엄청난 변화와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다네. 그 기간 동안 좋은 날들도 있겠지만 나쁜 날들도 수없이 경험하게 될 걸세. 포기할 것인가 계속할 것인가 고민하는 딜레마에 수도 없이 빠지게 되지.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해답은 단 하나. 꿈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네. 요셉과 함께 한 바퀴를 도는 동안 그는 자신이 역경을 통해 얻은 인생 지혜를 주저없이 우리에게 들려준다. 시작이 안 좋더라도 꿈은 포기하지 않는다. 요셉의 꿈은 그가 매우 어릴 적에 겨우 17살 때 시작되었다. 그 어린 나이에 요셉은 훗날 그의 형들과 심지어 아버지조차 자신에게 절하게 되리라는 꿈을 하나님께 받았다. 요셉은 즉시 이것을 가족들에게 공개하였고 당연지사 공경에 빠지게 된다. 하지만 요셉은 거기서 위축되지 않았다. 처음 꿈을 가지게 되었을 때 우리는 종종 지혜롭게 처신하지 못하고 열정에 사로잡힌 행동을 한다. 하지 말았으면 좋았을 말을 내뱉기도 하고 절제했으면 좋았을 행동을 하기도 하는 것이다. 꿈의 첫 출발을 안 좋게 하는 것이다. 마치 요셉처럼. 그러나 우리와 요셉은 큰 차이점이 있다. 우리는 꿈이 깨지기 쉬운 초반전에 꿈을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자, 이제 이전에 내버려뒀던 꿈을 되찾아 자신의 꿈으로 선포하라는 요셉의 격려에 귀를 기울이자. 가족이 반대해도 꿈은 버리지 않는다. 요셉이 가족에게 자신의 꿈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그의 아버지는 네가 꾼 그 꿈이 무엇이냐? 그래, 나하고 너희 어머니하고 너의 형들이 함께 너에게로 가서 땅에 엎드려서 너에게 절을 할 것이란 말이냐? 라고 꾸짖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그의 형들은 더 심한 반응을 보였다. 그들은 서로 마주 보면서 말하였다. 야, 저기 꿈꾸는 녀석이 온다. 자, 저 녀석을 죽여서 아무 구덩이에나 던져놓고 사나운 들짐승이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리고 그 녀석의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가족 중 단 한 사람도 요셉의 꿈을 믿거나 지지하지는 않았음이 분명하다. 사실 가족이 제발 꿈을 버리라고 종용하는 상황에서 이를 지켜내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꿈일 경우 내 자신이 꿈을 붙잡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꿈이 나를 붙잡아주게 될 것이다. 어떤 꿈이건 그 항로에는 우리를 좌초시키려는 예상 외의 암초들이 도사리고 있다. 그렇다면 요셉은 꿈을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어떻게 힘을 내서 꿈을 붙잡을 수 있었을까? 꿈을 포기하고픈 순간에 처할 때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심을 기억했던 것이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다음과 같은 글도 있지 않은가. 하나님은 너무 선하셔서 불친절하실 수가 없고 하나님은 너무 현명하셔서 혼동하실 수가 없다. 내가 그분의 손을 찾지 못할 때도 나는 언제나 그분의 심장을 믿고 의지한다. 요셉이 보기에는 자기 인생이 엉뚱하게 흘러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제 방향으로 가고 있었던 것이다. 꿈이 실현되는데 무진장 시간이 걸리더라도 포기하지 않는다. 요셉이 처음 꿈을 품고 그것이 실현되기까지 무려 23년이란 세월이 걸렸다. 그러나 마침내 요셉은 집안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형제들과 화해하게 되었으며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가 헤아려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다. 현재의 꿈을 향해 항해하고 있다면 절대 그 꿈을 포기하지 말자. 요셉에게 듣고 싶은 말들은 너무도 많지만 시간은 너무 짧다. 한 바퀴를 거의 다 돌아갈 무렵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네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특히 어려운 시기에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네. 형들이 나를 웅덩이에 던져 넣었을 때도 나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지.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도 난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계심을 알고 있었다네. 자네들도 반드시 기억하게. 유혹이 오건 시련이 닥치건 그 시간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내리막길에서도 자신을 개발해야 한다네. 불의한 일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겪을 때 불평만 하고 있는 것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더군. 남들이 나를 해치려 할 때 최선의 방책은 그것을 오히려 자기 개발의 기회로 삼는 것이지. 자네들도 그렇게 해보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은 나 스스로 높이는 것과 비교조차 할 수 없다네. 내가 스스로 높임을 받고자 할 때는 항상 반드시 역효과가 나곤 했지. 다행히도 바로 앞에 서게 되었을 즈음에는 나름대로 교훈을 터득했다네. 즉, 성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며 따라서 하나님께 그 공을 돌려드려야 한다는 것이었지.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만이 진정으로 높아지는 것이라네. 꿈이 실현되는 순간은 우리가 결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달콤하다네. 하나님이 주신 꿈을 성취하는 순간 그동안의 고생을 다 잊을 만큼 큰 보람을 느끼게 되거든. 가족들과 마침내 재상봉을 하고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다라고 말할 때의 기분이 어땠는지 아는가? 소년 시절 나는 내 개인적 유익을 위해 권력을 꿈꾸었으나 결과적으로는 내 가족을 구하게 되었고 최고의 땅에 살게 되었으며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정부를 이끌게 되었다네. 내가 원래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넘치게 꿈을 실현한 거라네.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는 것들을 계획하시는 분이야. 그분은 가장 완벽한 선물을 안겨주시는 분이고 우리 안에 모든 꿈들을 이루어주시는 분이라네.